정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.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. 어떡하든 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오심한 저 여자 기도 한번 안 돌아보네. 헛기침한 바람에 달린 저녁 당구 날씨 정말 고약하 해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는데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.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. 어떡하든 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오심한 저 여자 기도 한번 안 돌아보네. 헛기침한 바람에 달린 저녁 당구 날씨 정말 고약하 해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는데 해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는데